향해서 롤링 롤링 굴리고 붙이고 굴리고 붙이고 자유롭게 굴리고 붙이고 굴리고 붙이고 혼자서 굴리고 붙이고 굴리고 붙이고 어? 다 붙였네. I see the shooting star, shooting star. Dancing across the sky. Rainbow. 지금 이 순간은 I feel so winning time. 무지개 세상에서 rolling, rolling. Sometimes I'll be star. Into the rainbow. Wondering if the answer is a rainbow, rainbow, rainbow, rainbow. When I see the light of my sandal star. Wondering.